I'll show you some objects, then please do what I ask. 네 캐날라 원보 카시 뚱기 캐랑기 네 강치 라비아디 낭로낭 네 캐날라 원보 카시 뚱기 캐랑기 네 강치 라비아디 낭로낭 Please take this. 렌탕 렌탕 Please give me the glasses. 나라 믹시티 낭탕 나라 믹시티 낭탕 Please put the pencil on the envelope. 뉴구디 이거 강라 샥탕 뉴구디 이거 강라 샥탕 Please turn the glass over and pick up the scissors. 가유디 카불롱네 침지 딜렌탕 가유디 카불롱네 침지 딜렌탕